속에 잠기어 기억하지 못한 잠이 들어버린 너의 슬픈 영혼 속에 그렇게 다시 내게 돌아오지 못한 지나버린 나의 슬픈 사랑 기도하며 나에게 눈물 보여버린 그 순간이 잊혀지지 않는 너의 모습이 시간이 흘러버린 다시 너를 만나서